천년도 당신 눈에는 지나간 어제 같고 마치 한 도마밤과도 비슷하나이다. 주여 당신만은 영원히 계시나이다. 주여 당신만은 영원히 계시나이다. 당신이 앗아가면 그들은 한바탕 꿈 아침에도 나는 불과도 같나이다. 주여 당신만은 영원히 계시나이다. 당신만은 영원히 계시나이다. 아침에 비었다가 불을 얻다가 저녁에 시들어서 말라버리 나이다. 주여 당신만은 영원히 계시나이다. 주여 당신만은 영원히 계시나이다. 사람을 진흙으로 돌아가게 하시며 인간의 종낙들아 먼지로 돌아가라. 주여 당신만은 영원히 계시나 이다. 주여 당신만은 영원히 계시나이다. 영원히 계시나이다.